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사 시리즈고요. 좀 된 포스팅인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정말 많아요. 15만 명이 읽었는데,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프라임 경제에서 7월 달에 쓴 글이고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 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케아, 폭스바겐, 비자카드 등등 외국 기업이 한국을 콕 찍어 차별하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한국 소비자는 뭘 잘못했을까? 이케아는 사람 잡는 서랍장이라고 해서 최근 2년간 6명이 사망한 그러한 서랍장을 북미 지역은 자발적 리콜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리콜 계획이 없다. 설명서대로 벽에 고정하면 안전하다. 사실 이거는 북미 지역 말고도 유럽 전역에서도 리콜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 미 소비자의 18조 원 배상 약속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소비자를 위한 보상 계획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한 검찰 관계자의 전언에서는 폭스바겐이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검찰의 자료 제출 해명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그리고 비자카드, 우리가 정말 대부분 쓰는 카드죠. 비자카드는 국제결제망 보유 세계 1위의 카드사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용자는 해외 이용 수수료율 10%를 올려받겠다. 이것도 일방적인 통보였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웹툰 송곳이나 드라마 송곳에서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 변호사께서 얘기하시죠.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변호사 선생님의 이야기. 이거는 웹툰 안에서의 그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 없었던 옥시레킷 벤키저를 비롯해 외국 기업 앞에 한국 소비자가 봉의된 사례가 넘친다.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 사내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그들이 유독 한국에서 지나친 고가 정책, 불편한 AS, 갑질 행태 등 3종 세트를 장착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징벌적 손해배상, 자발적 리콜 유동 등 보상법규를 강화해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는 이윤의 문제라는 인식을 새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횡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스스로의 인식이다. 미개하다라는 뜻은 아직 꽃이 피지 아니한 상태이다. 토지 또는 어떤 분야가 개척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사회가 발전되지 않고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라는 뜻을 가지는데, 문제의 기업들이 혹시 이런 생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한국 소비자는 미개하다. 그러므로 권익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 조선인은 미개하다. 그러므로 착취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은 필연이다. 약 100여 년 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조선의 일부 지식층들은 조국을 포기하고 더 진화한 일본 제국을 따라 친일파가 됐다. 사회 진화론, 자주 섞인 미개하다의 밑그림.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의 변화상으로 해석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행했다. 다윈의 생물 진화론 중 약육강식을 기본으로 인종차별주의,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이용됐다. 현재는 극복해야 할 나쁜 사상으로 꼽힌다. 사회 진화론은 1880년대 조선에도 퍼졌다. 부국강병과 계몽운동은 국민이 무지하고 나라가 약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금이라도 극복해야 돼 라는 것과 이미 늦었어 라는 것의 대립이었다. 그러나 사회 진화론에 공감한 지식인 중 일부는 조선이 일본에 비해 미개하다는 생각에 갇혀 스스로 친일파의 길을 택한다. 기시감 그리고 학습 효과. 기업의 횡포는 밑바닥에서 과거의 기시감이 작용하고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에 순응하거나 체념하고 쉽게 읽는다. 친일파와 그 후손이 사회 주도층인 현실은 대중에게 적극적인 문제 제기, 행동 등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음을 학습시켰다. 나만 아니면 돼. 삐뚤어진 학습 효과는 본인, 가족의 안녕이 보장된다면 무조건 타협 가능한 천박함을 지향하며 조장한다. 저항 발반해봤자 얻는 게 없다는 인식과 헬조선이니까로 자포자기하는 소비자를 과연 누가 대접할까?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 특정 기업만 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했다면 도덕성의 문제다. 그러나 기업의 다수가 짠 듯이 한국 시장을 업신여긴다면 안에서부터 원인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누군가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는 힌트를 그들에게 줬을 테니 말이다. 국내 기업이 힌트를 준 당사자라면 면죄부를 안긴 것은 소비자다. 그 자체로 우리는 처벌 또는 비난할 자격을 스스로 버린 셈이다. 예를 들어, 남양 유업 갑질 논란 후 3년 만에 흑자 전환, 상복 뒤에 갑질 두 얼굴의 회장님, 아모레 퍼시픽 그룹 회장, 27명 죽인 가습기 메이트는 SK 케미칼 작품이었다. 충돌 각도 맞아야 터진다. 현대차 에어백 해명보니라는 등의 기사를 보면 국내 기업이 힌트를 준 당사자라고 볼수 있다. 할수 없어. 그 회사 물건 쓴다처럼 기업 입맛에 맞는 말이 또 있을까? 문화심리학자인 한민 우송대 교수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미개하다는 수준까지 낮잡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 같은 인식에 빠질 수 있다. Give up, 포기. 누군가를 미개하다고 낙인 찍는 것은 그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호갱은 단지 소비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자신, 한국인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우리가 미개하니 할수 없다, 여긴다면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은 호갱 안 되는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걸 듣고 깨달으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아직 깨닫지 못할 것 같지만, 이런 기사 국내외의 기업들의 이러한 갑질 논란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이런 걸잘 찾아보지도 않아서 그냥 쓰던 제품 계속 쓰기도 하고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사실 지금 우리 가습기 그것도 아직 다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 문제 때문에 되게 그분들이 또다시 묻히게 되어서 되게 안타깝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옥시를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은 옥시 불매운동을 하지는 않는데, 원래 옥시 제품을 잘안 써요. 안 쓸걸요? 잘 모르겠다.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데, 옥시 제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뭘 사고 그러는 집안에서 뭘 사는데 일조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발언권이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곳이라는 웹툰이 정말 끝나지 않는 웹툰이거든요. 정말 계속 소비자와 기업 간에 그런 거를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드라마도 꽤나 좀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는데, 조금 무거워서 잘안 보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보시면 괜찮아요. 웹툰도 추천을 드릴게요. 되게 되게 괜찮은 웹툰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즐거웠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